남조선 요남 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우리 학교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 모임이 지난해 12월 30일 남조선 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서 100차 기자회견을 가지고 제1조선 학교들에 대한 차별 정책을 처리할 것을 일본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남조선 정부도 제1조선 학교들에 대한 차별에 침묵하고 오히려 국적 변경을 강요하는 등으로 사실상 일본 당국의 탄압과 차별 정책에 협력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